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헤롯왕에 의하여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또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 역사하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된 사건과 또 베드로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로당이 또 죽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전체의 말씀은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이야기 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또 눈에 띄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2장 전체를 보면 1절의 말씀에서도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고요. 또 12장 마지막에도 보면 이 헤롯 왕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장을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때 12장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12장 전체를 통해 나오는 헤롯 왕이 어떤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세요. 첫 번째로 보면 1절에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에게는 실제로 그런 권세가 있었고 그런 권세를 통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온 사건들을 보면서 18절, 19절에 보면은 결국에는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들을 베드로를 찾아도 볼 수 없기 때문에 19절에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고 또 명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이었던 헤롯은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12장 전체를 보면 결국에 그는 자기가 곧 죽을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20절을 말씀 이후에 보면 그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여워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양식을 헤롯 왕의 경계지역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뇌물을 바치면서 헤롯 왕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좀 화목할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하고요. 헤롯이 어느 날 나를 택해서 왕의 옷을 입고 그 왕의 옷이 성경 주석에 의하면 은으로 막 장식되어진 번쩍번쩍하는 옷이었다고 그래요. 그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는 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와, 하나님의 모습 같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를 높일 때에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 결국에는 교회를 없애려 하고 베드로를 죽이려 하고 또 실제로 야고보도 죽였고 베드로를 지킨 파수꾼들도 죽였던 헤롯 그러나 결국에 그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셔요. 야고보가 죽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허락과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 안 가운데서도 꺼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불리웠던 헤롯은 너무 허무하게 그냥 죽어버리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를 쳤을 때 그가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가 자꾸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자꾸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이런 얘기 들으면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듣는 여러분도 마저 그러는데 자꾸 또 남 얘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던 길이 우리의 또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뭐 지난 주일날 광고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수양회가 2년에 한 번씩 있는데 올해 수양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 내 인생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딱 준비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게 내일 일을 정말 모르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내후년에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지 아니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사역을 계속 못하게 될지 여러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게 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내후년에 또 올 수양인데 제 저번에 해봤는데 뭐 또 나중에 한번 하지 뭐 이런 인생을 산다라간다는 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 당분간은 안 돌아온다는 것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맞긴 맞는데 그 얘기가 아직은 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줄 알았던 헤롯도 결국에는 하나님 부르시면 허무하게 떠나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일 것 같은 자신의 생명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떠나가는 것. 그래서 헤롯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 인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깨닫게 되어져 가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면 여러분 오늘 헤롯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왜 야고보를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저께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12장 앞부분을 보면 2절 3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일은 야고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베드로가 어떤 법을 어겨서 그가 죽일 만한 실수를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헤롯은 사람들에게 치중되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의 자리가 불안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은 로마 시민권자도 아니고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에 의하여 로마가 임명한 유대 지역의 왕들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로마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인 것 같지만 끊임없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마지막에도 보면 화려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부조하는 일을 마쳤다라고 해요. 이 봉사하는 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맞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는 일, 그 교회를 섬겨주는 일들을 마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라는 짧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마쳤다라는 말 그리고 다시 그들의 사명지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다시 그 일을 마치고 자신이 원하는 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또 충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래요. 교회가 더 부흥해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1절, 2절, 3절에 보면은 헤롯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던 헤롯은 어떻게 됐는데? 죽었는데 교회는 더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위하여 살았던 헤롯은 허무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게 되었는데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자꾸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자꾸 사람을 신경 쓰게 되어져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심지어 목회를 하는 목회자조차도요.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자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 이야기가 신경 쓰여요. 목사님, 사람들이 이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 이게 잘한 일 같고. 목사님, 교인들이 이거 좀 싫어합니다. 그럼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근데 그러면 목회를 못하게 되어져요.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물론 신경 쓰고 생각해야 되는 일인 건 맞아요. 그걸 막 무시하고 억지로 싫어하는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헤롯의 인생이었다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의 말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가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치니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 걸 알면 쓰임받는 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 영원하지 않은 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죠. 여러분,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한다면 예배가 바뀌어지겠어요? 안 바뀌어지겠어요? 바뀌어지는 거죠. 설거지 하나를 해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 아,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구나.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이 일을 해야지. 그냥 내가 아유 어쩌다가 엄마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남편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는데 애들 맨날 먹고 노는데 내가 이런 것만 해야 되고 내 팔자야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마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다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또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귀한 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헤롯왕의 이야기들을 통해 사도행전 12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에도 12장 23절 말씀에도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손이 그를 쳤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쥐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언제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이 부르셔야지. 주님의 손이 취해 가셔야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혼자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예. 그렇다고 영원히 살 것처럼도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을 의식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주님 부르시면 또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영원히 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것들을 알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주님이 맡기신 일을 마치고 또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 또 서게 되는 귀한 축복들, 그런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우리 김파시 권사님 90세 되시는 생신이래요. 그 다음 주일 지나고 화요일이,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신다고 조심스럽게 그 이제 조카분 또 동생분 이렇게 오신다고 화요일 날 저녁에 저한테 식사를 하실 수 있냐, 월요일 날 그 여동생분이 그 캔사스에서 오신다고 그러고 또 그래서 조카분들 뭐 몇 분 가족들이 모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화요일 날 주일 날 동생분은 월요일 날 오지만 조카분이랑 몇 분들이 교회 식구들한테 점심을 좀 이렇게 케이터링해서 생일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얘기하고 우리 뭐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지나가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다. 어느새 우리 권사님이 90세 생신을 맞이하신다. 제가 항상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한 적도 많고 교인들한테도 가끔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9년쯤 전에 8-9년 전에 그 1월 15일 날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날 저녁 식사를 사주신 분이 김파시 권사님이세요. 우리 박종근 목사님이 누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해서 막 그때 시차 적응도 안 돼서 너무 졸린 시간이었는데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막 밥 먹기 싫다 그냥 잤으면 좋겠다 막 그런 시간에 이제 막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거 한겨울에 컴컴하잖아요 1월 달에 컴컴한데 제 생각에 너무 졸리니까 한참을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짜장면을 먹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먼 데까지 가나 지금 보면 엔화 간 건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와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입맛도 별로 없어서 그렇게 맛은 별로 없는데 또 처음 뵈는 분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 인상이 어땠냐면 이분이 목사님 앞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너무 야무져 보이는 거예요. 예. 혼자 운전하고 탁 오셔서 겨울이라서 이 모피 같은 옷을 딱 입고 예, 중국 음식 사주러 오셨는데 돈 탁 목사님 앞에서 계산하시고 예,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현금이 제일 많은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막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이분이 뭐 만불인가 모르고 그냥 현금으로 그냥 제일 먼저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뭐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탁 뭐 인정하듯이 하면서 아주 탁 기부인 같아 보이는 모습. 기부인이시죠. 기부인 같이 하시고 딱 하시고 저한테 목사님 뭐 잘 오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저한테 예, 미러키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시고 뭐 음식도 막 요리들 더 시키라고 얘기하고 맛있는 요리로만 시켜갖고 탁 돈 내시고 그래서 그래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고 목사님 앞에서도 제가 보기에 주눅이 하나도 안 드시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그러고 탁 떳떳하시고 당당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고 제가 잊지 않는 게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누구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곧 돌아갈 것 같은데 그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그거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 내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 교회에서 챙겨야 된다 막 저저저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정신도 왔다 갔다 한다 하면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돌아가신 리 할머니라고 계셨잖아요. 그분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다 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지금은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고, 예. 또 이제 김파수 권사님 막 아프시고 힘들 때, 아, 곧 돌아가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것도 많은데, 이제 어느새 90세를 또 살아가시고, 또 교회도 이렇게 손녀딸 손잡고 나오게 될지 저는 계속 몰랐는데 또 나오게 되어지고, 본인도 모르셨을 거예요. 자기 손 마지막에 잡고 계속 교회 나오게 될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을 거예요. 예, 아들일지 며느리일지 딸일지 인생을 쭉 살아가시면서, 아니 누구 손잡고 나와야 되게 될지도 모르셨어요. 그분은 막 자기 힘으로 뭐 하는 것들, 마지막 이제 경찰이 운전하지 말라고 해서 운전을 안 한 거지, 혼자서도 정신 좀 왔다 갔다 하실 때도 미러키몰에 나타났다, 어디 나타났다 막 계속 그러셨던 분이니까, 지나보면서 이렇게 보면, 아, 세월이 참 그렇구나, 우리 권사님 벌써 90이 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 아주 긴 시간도 아니거든요. 8년 전, 9년 전, 뭐 그게 엄청 전도 아니고, 그게 별로 저 자신은 안 바뀐 것 같은데, 권사님 보면 또 인생이 어떤가 또 이런 생각 들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또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날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들도 또 생각하게 되어지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다는 것들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마치고, 또 주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에 또 기쁨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